컵스 뉴스. 성동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청소년 연구원 대학생 멘토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시 성동구 관내 고등학교에서 학과 소개 관련 특강을 진행합니다. 활동 시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혁신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학생회관 3층 후문 휠체어 경사로 이용 안내입니다. 몸이 불편한 학우들은 언제든 3층 후문 부출입문을 이용해 학생회관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후문 통로는 본인의 학생증을 이용해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학생회관 3층에는 인권센터와 콘서트홀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본교 학군단에서 2022년 제63, 64기 학군사관 후보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2학년 학부생이라면 누구나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대상에 포함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군단 행정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부동산세 도입을 유예하고 상장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는 대세입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 비중이 약 30%에 달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 통화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경북 울진 산불로 발생한 피해액이 1,4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20일 울진군에 따르면 울진 산불 관련 조사를 마무리할 시 피해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울진군은 19일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임시주거용 주택 견본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임시조립주택 견본에는 냉난방 시설과 주방, 화장실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천연가스 수출국인 카타르가 유럽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를 얻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 평가했습니다. 카타르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립적 입장을 보이며 천연가스 수출의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는 사우디와 UAE가 치솟는 유가 안정을 위해 원유를 증산하라는 서방의 요구를 거부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한편 카타르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메신저를 자처하는 등 이란 핵 협상에도 긴밀하게 관여 중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헙스 뉴스. 3월 2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권한인 기술의 김경주, 담당의 성재훈이었습니다.